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27일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. 결정에 의하면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주최 106 2017년 6월 초에 평양에서 소집합니다.